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저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길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에 실수한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였지만 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려면 아프려면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에 마지막까지